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고향 땅에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하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육축이 너무나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내 목자와 너희 목자가 서로 다투니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좋은 땅을 찾아했고 아브라함은 조건이 나쁜 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서 두 가지 유형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롯과 같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인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나는 롯과 같은 유형의 크리스천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롯이 선택한 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하던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기에 롯이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첫째로 온 땅의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같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천성, 즉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감정은 제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에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시면 그는 요단지역을 바라볼 때 소알같이 물이 넉넉함을 보고 그리고 어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세 이러한 선택은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영적인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시 소돔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노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노시 적어도 하나님께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노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노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원칙은 10절에서 하나님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결정과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과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욕심으로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고 또한 더 나가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욕심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독보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욕심의 덫에 걸려든 사람은 모두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극장 가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교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하여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200년에 걸쳐서 죽이고 죽이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명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미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200년 동안 죽이고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리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인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인태한 저.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자가 없고 중성들만 있는 것.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잉태라는 과정이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죄가 잉태하는 과정도 살펴보실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인을 보내십니까? 수 없는 날들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잉태할 때까지, 죄가 잉태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인들을 보냅니까? 그럼에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사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명분 아래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붙잡는 순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래요? 내가 현재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욕심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자꾸만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지장이 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나 자신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해결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롯도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없는 소돔 땅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거주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마다 머무르며 여러 도시를 살다가 마지막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못된 짓만 골라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지역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을 행하고 못된 짓만 행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역, 하나님이 없는 라이프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 건가, 우리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가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금토 주일 월까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많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추석을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취할 액션이 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절을 해야 된다. 2번 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 3번 눈치보다 빠져야 된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같이 추석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절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2절 3절에 나 외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고 그 무엇과 그 누구에게 절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절을 하지 않고 싸운다면 가지 마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날 여러분 뭐하러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저는 서대문 영천에 살았습니다. 영천 무학제곡이 아시죠? 그 무학제곡에 무학제 호랑이가 나오는 만나봤냐고요?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추석을 새로 갔습니다. 제 앞에 차례상에 차려 있었습니다. 우리 형들은 절을 했습니다. 나보러 탁 쳐다보니 너는 안 하냐? 형 나 예수 믿고 나 신학생이야. 난 절할 수가 없어. 형님이 화가 났어요. 너 한번 터질래?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다시는 명절 때 집을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명절 때 집을 안 찾아갔습니다. 한 3년 지났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절 안 해도 좋으니까 올래?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형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절하란 말은 안 합니다. 왜 절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나 잘 믿어라.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차례상이 없어졌습니다.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금, 토, 주, 월요일 날 추석이 주일이 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까지 추석을 쉬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1번 나와야 된다. 2번 눈치 보고 안 나와야 된다. 1번, 2번. 나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주일이 있는 추석, 예배가 있는 추석.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쉬었으면 됐지. 굳이 주일까지 쉬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난 다음에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다시 월요일 날 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가를 파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알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소학교 교과서에는 수신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다가 다리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똑같은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는 그것이 자기의 그림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고기가 탐나서 그까지 뺏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멍! 멍! 멍! 짖는 순간 물고 있던 고기가 물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롯은 자기가 지금 소돔 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소돔 땅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네 왕이, 네 왕이 누굽니까? 구절의 말씀처럼 엘람 왕, 두 번째 고임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날 왕, 네 번째 엘라살 왕.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욕도 사로잡혔고 그는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던 재물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세요. 롯의 와이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까요? 롯의 와이프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 합동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졌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공급받습니다. 피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눈도 공급받습니다. 바람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도 공급받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는 와이프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의 잘못된 선택은 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도 망가졌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까지 잃어버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먼저 인간의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평탄하고 잘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것도 몇 년 만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지금 뭐하고 있지요? 아,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냥 밥 먹고 삽니다.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개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몇 명의 모입니까? 15명의 모입니다. 집사님은 개척교회만 있네. 내가 건면했던 것 집사님 기억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면한 것은 저하고 그분하고 막연한 사이기 때문에 제가 속에 있는 것을 툭 터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신앙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까?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집사님, 그것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LA를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LA에서 또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집사님,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집사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집사님이 실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바람을 떠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집사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다시 나의 신앙을 수정 보완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해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식사할 시간이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30년 전 어드바이스 한 게 똑같지요. 그리고 LA에서 만났을 때 어드바이스 한 건 똑같지요. 지금 어드바이스 똑같지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수정, 보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잘 선택하고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잘못 결정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